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즈음에서 케냐공화국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호상리익에 맞게 더욱 발전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지속적인 번영이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